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 좋은 시각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뜰한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축구, 농구 경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선수들이 경고를 받게 되죠. 또한 그 경고가 누적이 되면 퇴장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빈티지 예배 세미나가 마련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마련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마련되는 이 빈티지 예배는요, 강사의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님, 권광은 교수님, 허림 교수님이 강사로 나서서 함께 하는데요. 감성적인 예배에 젖어서 신앙의 깊이를 잃어갈 때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빈티지 예배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배, 예배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티지 예배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사 포함 만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배, 예배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랑의 교회 찬양사역부가 후원하는 빈티지 예배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16년 역사의 한국교회 음악원이 2017학년도 교회 음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나이와 수능에 상관없이 고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을 전공별 교수의 1대1 레슨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0-76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교회가 있는 기숙학원 24년 전통의 월드비전 기숙학원에서 재수생 대입 정규반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1-8740. 어? 김정환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하이마트 전국 통신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6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등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로 갚주고 산 나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항상 질곡이 항상 고통이 항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나라 같은 나라 만들 수 있는 슬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나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아름답고 정상화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과 믿음과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아 한방 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썬프리모 뷔페식당에서 가족식사 초대권, 태초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이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 숙박권,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 상품 협찬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뜰 안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몸에 좋은 대두로 만든 영양간식 소이조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를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송 뉴송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굿송 뉴송, 이 시간에 정혜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네. 일주일이 훅훅 지나갑니다.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세월이 화살과 같다 그러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낀다면서요. 뭐 이렇게 네. 시속의 나이를 비교해야 된대.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몇 킬로 안 나갑니다. 자, 매 시간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사함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행복할 것 같아요. 기다림에 은혜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기다림도요, 또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 또 그때는 네. 또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은혜로 시작합니다. 자, 굿송 뉴송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여러분들께 아주 익숙한 찬송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곡을 들어보시고, 예. 그 찬송가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찬양인데요, 연주 찬양으로 좀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과연 이 찬양이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장문은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은혜 받은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제목 지금부터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라쿠송 뉴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주 찬양 지금 들으셨는데요. 자, 문자 주고 계신 분 많이 계시네요. 자, 이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되게 조용히 있었어요. 자, 감사했어요. 네. 네. 아,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인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의 작시자인 다니엘 웹스터 휘틀 목사님이 작사한 가사에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작곡한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네. 휘틀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은행에서 근무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휘틀은 북군에 지원을 했고 전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포탄 파편을 맞아서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혔고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하던 휘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님이 건네주신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읽곤 했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죽어가는 소년 병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는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휘틀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소년 병사를 못 본 채 할 수 없었고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소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달라고 소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는데요. 기도를 마친 휘틀은 그 소년의 얼굴에서 고통 대신에 평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크게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소년이 운명하고 난 뒤에 휘틀이 써둔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네. 한 팔을 잃고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휘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전도단에 들어가 맥그라나한을 만났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 시계회사에 입사해 10년간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실한 성품 덕분에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목으로 다시금 회복을 했다는 그러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찬양 여러분들 참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등등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것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찬송의 원래 영어의 제목은요. 예. 영어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네. I know whom I believed. 라는 제목입니다. 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누구를 믿는지 안다 라는 의미죠. 누구를 믿는지 나는 안다 라는 뜻이군요. 저희가 이제 그 가사의 제목이 첫 줄이잖아요, 보통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찬송가의 이 제목이시긴 하지만 예, 실제로의 이 찬송의 핵심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의미죠. 네, 그렇군요. 자, 정답은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이 찬송 한번 들어보죠. 우리말로요. 정답은요? 네, 이 찬송가의 제목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였습니다. 하나님의 뭘로 계속. 네, 계속. 계속. 네. 힌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장님의 음성으로 이 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답, 제목 보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장님의 음성입니다. 네, 이정님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속 뉴송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고백들 함께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송의 은혜가요. 네. 우리가 그 계속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종 있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네네. 그러한 이 찬송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다시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죠. 정말 삶에서 의지하면서 때때로 시험 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야, 이거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설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석예술대학 교회실용음악과 정혜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때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빈티지 예배 세미나가 마련이 되죠.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마련이 됩니다. 목회자, 부교역자, 평신도 사역자를 대상으로 마련이 되는 빈티지 예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배, 예배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치유 목회자 부부 초청 무료 세미나가 오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양천치유센터에서 마련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 교수이신 큰빛교회 조정대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인치유 목회자 부부 초청 무료 세미나 관련해서 앞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전인치유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는 올해 몇 번째를 맡게 되나요? 네. 네, 금년은 21차 초청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어떠한 성격의 세미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사실은 하지만 목회자 가정과 또 목회자 자신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네.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요. 제 자신이 먼저 이런 부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목회를 참 열심히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총 집중해서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있었고요. 예. 자녀들과의 관계도 너무 이렇게 간격이 또 이렇게 멀어져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제가 집에 가면 왕따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무래도 이런 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무언가를 찾다가 제가 양천치유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내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이유를 찾게 됐고요. 또 자녀들과의 어떤 그 왕따당한 아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내가 자녀들에게 왕따를 당했을까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또 치유받으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목회의 기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네. 특별히 그 이번 무료 세미나가 대상이 목회자 부부 또 사역자 부부입니다. 이렇게 한정을 하신 이유가 좀 있나요? 목회자 분들이 또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목회에 대한 충전도 필요하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기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정이 건강치 못하니까 그것이 목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예.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또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천국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교회로 또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들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가정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치유센터에서 무료로 이번에 2월 달에 목사님 가정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참석하셨던 분들의 여러 간증이 좀 있었다고요? 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사모님은 오시지 않고 목사님은 오셨는데 너무 이제 부부관계가 힘들다 보니까 네. 도저히 나는 이 아내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또 개인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 결론을 맺은 것은 아, 사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군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모든 그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치유영성연구원이라는 학교가 우리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와서 지금 1학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뭐 그 외에도 좀 여러 간증거리가 많이 있죠. 예, 어떤 부분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한번 가서 한번 진단받고 상담하면서 우리가 예, 끝내자 그런 분들도 예, 오셔서 많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그 목회자 분들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네. 아버지 치유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예.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목회의 어떤 장을 열어가는 그런 예, 목사님 부부도 예,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무료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강사로 오게 되시는지요? 예, 이번에 우리 치유센터 원장 되시는 김종주 원장님, 그리고 박화준 교수님, 전요셉 교수님,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강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예. 한밭제일교회의 장작권 축복에 대해서 알려진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두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저와 또 다른 교수님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 부부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실 그 목회자 가정이 성도들에게 다 지금 열려져 있거든요. 네. 성도들은 목사님 가정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그런 좀 건강치 못한 부분 또 득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은연 중에 또 교회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가정에서 그것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의 어떤 그 전달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목사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면은 그것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점검이 되어진다면은 앞으로 목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목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번에 목사님들을 또 사역자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이 되는 전인치유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디로 문의하면 될지 소개해 주세요. 네, 양촌 치유센터는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고요. 전화 연락처는요. 041-742-8276, 041-742-8276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소책자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세미나 그 팜플렛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에서 수요일 날 22일 낮 12시까지 2박 3일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많이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또 세미나에 관해서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치유, 치유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네,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치유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오늘 우리 우리 국가도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요. 국민적인 정서도 굉장히 참 많이 자괴감이라든지 참 국가에 대해서 다들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선다면은 우리 교회든 국가적인 문제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먼저 견고하고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진다면은 목회도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선다면은 국가의 문제도 넉넉히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새롭게 목회자들에게 BC와 AD가 새롭게 그렇게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적극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인치유 목회자 부부 초청 무료 세미나 관련해서 크리스천치유영성연구원 교수이신 큰빛교회 조종대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 어디가 할지라도 사랑했더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나 어디 거할지라도 마지막 곡입니다. 행복한 주말 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